위대한 수륭 김일성 대원수님 탄생 105돌 경축 제1본 조선인 중앙대회가 15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허종만 청년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청년의 일꾼들, 각계층 동포들, 청년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허종만 의장은 보고에서 독창적인 해외교포운동 사상과 현명한 용도로 청년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은 주체적 제1조선인 운동의 탁월한 수령이시며 제1동포들을 사랑의 품에 안아 온갖 은정을 다 부어주신 한없이 자애로운 오보이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의 현명한 용도로 더욱 빛을 뿌리었으며 오늘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시어 새로운 주체 100년대로 빛나게 이어지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청년 일꾼들과 동포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혁명생애와 제1조선인 운동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용도 업적을 길이 빛내며 경량한 원수님의 용도 따라 청년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쳐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경량한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삼가올기는 견지가 랑독됐습니다. 한편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탄생 105돌 경축 금강산 가곡단 예술인들의 음악무용종합공연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탄생 105돌 경축 청년중앙사진전시회가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